자, 우리 청년들 보면 결혼을 한 사람도 있고 결혼을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결혼을 안 하거나 못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왜 안 만나느냐?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코가 낮아서, 저 사람은 눈이 작아서, 저 사람은 성격이 안 좋아서, 저 사람은 뭐 신앙이 없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안 만납니다. 안 만나니까 결혼을 못하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을 좀 낮춰야 됩니다. 저 사람은 눈이 예쁘니까 만나고, 저 사람은 코가 예쁘니까 만나고, 저 사람은 성격이 좋아 보이니까 만나고, 저 사람은 신앙이 좋으니까 만나고, 뭐 이렇게 만나다 보면, 예, 결혼하게 되는 거죠. 여기 사실은 결혼한 대부분 분들 참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결혼할 수 있었지?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감사한 분들은 많잖아요. 그죠? 어떻게 결혼할 수 있었느냐? 사실은 눈이 좀 삐어서 그렇습니다. 그죠? 예. 다 제정신이 아니었을 때 어떤 한 부분 보고 사실은 이제 뿅간 겁니다.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거 보고, 야, 참 좋다. 그래서 이제 결혼한 거예요. 그죠? 예. 결혼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진짜 이 행복을 놓쳐버려요.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는 이 예쁜 것만 보였다가 결혼하고 나면 이제 안 좋은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럼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예쁜 것만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나이가 들어도 이제 그 옛날에 그 어릴 때 젊었을 때그 반짝반짝하는 건 없어져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된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그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옛날 내가 좋아했던, 내가 사랑했던, 내가 정말 이렇게 그리워했던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옛날에 우리 와이프가 우리 남편이 이렇게 멋졌는데, 이렇게 예뻤는데, 그러면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죠? 예, 똑같은 모습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실은 그죠? 그 모습이 다 있습니다. 그 모습을 찾아서 참 좋다. 행복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나중에 집에 가셔서 당신 왜 나하고 결혼했어?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어때 지금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대답 잘하셔야 됩니다. 당신 옛날과 똑같아. 이래야 됩니다. 그죠? 예, 닭까지 줬는데 이제 먹지 마시고. 그러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죠. 행복한 부부 생활이 됩니다. 좋은 곳을 볼수 있는 것이 사실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 아름다운 것을 볼수 있는 것이 능력이죠. 그러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바울은 또 다른 삶에 있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도와준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교회 성도들한테는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한테 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바울이 그 자기를 도와줬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더큰 비결을 지금 가르쳐주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만족, 자족한다는 것은 뭔가 그래도 뭐 이렇게 만족할 만한 그 무엇이 있어야 이렇게 만족하다, 뭐 괜찮다 이런 생각할 건데 지금 바울의 형편은 배고픔입니다. 궁핍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뭐 자기 비하 내지 아니면 자포자기식의 삶의 태도가 아닌가. 예. 여러분 이 바울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수 있는 지금 형편을 볼수 있는 것은 고린도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스러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바울은 지금 매맞고 난동 가운데, 수고스러운 가운데, 배고픈 가운데 그렇게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만족스러울 만한 건수가 없는데 이분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항상 기쁘고 항상 부유하고 또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내가 누리고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비결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지금 만족한다. 지금 한국에서 이제 롯데라는 기업이 이제 형제 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롯데 서로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죠? 예. 큰형하고 동생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아주 그 참 그 연세 많으신 그 아버지까지 이용하면서 그래 싸웁니다. 예. 그때 이제 우리 저 옛날에 있던 정학 목사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는 롯데마트 하나만 있어도 참 감사할 건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다고. 예. 참 한심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우리 가운데는 그 롯데마트가 아니고 그냥 우리 집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집이 없어도 어쩌면 그냥 안심하고 이 땅에 살 수 있는 내 스테이투스, 영주권만 확보되면 좋겠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는 사실은 우리 아이만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도 사실 계십니다. 또 우리 가운데는 건강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냥 옆에 있으면 좋겠다, 살아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큰 마트가 없어도 내 옆에 그냥 사랑하는 사람만 있어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만 주어도 그냥 내가 편하게 자리 뻗고 놀 수 있는 그냥 집만 하나 있어도 나는 만족하겠다. 그런 분들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건강 하나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내가 지금 안전하게 이곳에 사는 것 자체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내 집 하나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이마트가 생긴다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모든 것에서 만족할 수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게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비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형편 속에서 나한테 이마트가 없어도, 나한테 집 한 채가 없어도, 나한테 건강한 자녀가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도,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슈퍼맨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것만큼 오해되게 성경을 참 왜곡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그죠? 이런 말씀을 뽑아가지고 그래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그런 말씀이니까 믿고 그냥 모든 걸 해 그럼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예, 우리는 항상 문맥을 전체로 보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몇 가지 우리가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거는 문화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거는 상징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맥을 고려하면서, 그러니까 앞뒤 문장들을 잘 생각하면서 이해해야 되지 그 한 구절을 딱 끄집어내서 아 이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문자적, 문화적, 상징적 의미를 태서 거기서 성경은 원리를 찾는 것입니다. 성경적 원리, 하나님의 삶의 원리.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그건 문자적으로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죠? 살인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just war, 그러니까 의로운 전쟁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을 해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하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걸 글자 그대로 이해해서 죽이지 마라.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어떻게 합니까? 군대에 가면 안 된다. 총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잘못된 오해를 하는 것이죠. 그죠? 또 어떤 거는 문화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저렇게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머리를 이렇게 드러내놓고 다니는 것은 여성스러움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아 그거 별거 아니니까 머리 수건을 써라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그거를 지금도 어떤 이단은 머리 수건을 안 쓰는 것은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머리에 수건을 꼭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 이렇게 잘못 가리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거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래가지고 여자는 리더가 세우면 안 된다. 이런 문화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본문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 오해를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은 상징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성경 공부 때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그죠? 대표적인 것이 666이라는 것입니다. 666. 우리가 666 그러면 뭐 이게 사탄의 수다. 그래서 바코드니 뭐 옛날에는 뭐 베리칩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 옛날에는 가톨릭에서는 이 666이 누구냐? 마틴 루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잘못된 해석입니까? 그죠? 이게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 한번 했죠. 그죠? 게마트리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단어에다가 숫자를 다 이렇게 매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 같으면 이제 김명학이면 기억은 1이고 니은 3이고 뭐 이응은 10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를 다 매긴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를 쭉 보면 네오 가이사라라는 단어를 쭉 치면 저렇게 66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66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아 저건 네로 이렇게 이해를 다 했던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름을 이렇게 계산을 하면 한번 70이 된다. 그러면 이름을 안 부르고 70 그러면 아는 사람들끼리는 아는 겁니다. 아 저건 김명학이 얘기하는구나. 아 그런 식의 이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666 그러면 저건 네로 가이사라. 그게 다 알려졌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 지금 무슨 뭐 바코드다, 무슨 뭐 베리칩이다, 뭐 마틴 루터다, 무슨 교황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성경을 잘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미 이런 것들은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뭐 666이 뭐 바코드니 무슨 뭐 베리치민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아, 이분들은 공부를 안 하신 분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예. 또 다른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봐야 될 게 문맥적 고려입니다. 예. 성경은 항상 앞뒤 문맥을 잘 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이 사용됐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잘못 쓰고 있는 것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저걸 이제 다 갖다 놓고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작지만 나중에 잘 될 거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도 아니고 또 욥기가 한 말, 욥이 한 말도 아닙니다. 이거는 욥의 친구인 빌다시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많이 혼이 난 사람입니다. 욥기를 아시잖아요. 그죠? 욥이 왜 그런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까? 아, 사단이 하나님께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이 사람 돈이 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다. 난 이 욥을 믿는다. 아,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한번 해봐라. 그래서 사람이 허용해서 한 일이지. 이 욥이 뭐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빌라드는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네가 죄를 져서 그래. 그러니까 회개해. 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속담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우리나라 용두삼이 시작은 컸지만 끝은 망할 거다. 뭐 이런 용두삼이적인 그런 그 당시의 수고, 그 당시 사람들의 그런 어떤 면에서는 속담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반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빈정거리는 투입니다. 우리가 이런 속담 있잖아. 그 반대로 있잖아. 네 시작은 지금 미약했지만 나중은 심히 창작이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네가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야 돼. 아, 이런 빈정거림과 비난이 섞여 있는 표현이 바로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뭐 비즈니스 하는 분들한테 딱 걸어놓으면 빈정거리는 겁니다. 이제. 예. 그 쓰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이제 대표적인 또 다른 말 한번 봅시다. 자,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말을 딱 하고, 그래, 우리도 하나님께 가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그 이 사람처럼 예수님께 가서 경배해야 되겠구나. 안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문맥을 한번 보면, 이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을 보내며 이러면서 한 얘기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헤롯이. 아, 그 유대의 왕이 태어난 것 알면 자기가 가가지고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죠? 아,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딱 해놓고 우리도 헤롯처럼 예수님께 경배하러 갑시다. 그 웃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문맥을 잘 봐야 돼요. 말 앞뒤의 문맥을 잘 보면서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한 구절을 다 갖다 놓고 아 이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문맥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 이거를 그냥 그 말만 하나 딱 갖다 놓고 하나님이 무슨 능력을 주면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어. 어저께까지 열심히 놀다가 오늘 시험 칠 때 100점 받을 수 있어. 하나님 능력 주시면. 그렇죠? 비즈니스도 뭐 그냥 하나님이 그냥 능력을 주시면 그냥 갑자기 100배, 1000배가 될 수 있어. 이런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맥을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렇죠? 궁핍감 가운데 있습니다. 배고픔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비결이 뭔가? 예. 자,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 우리 건물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이죠, 그죠? 이 빌려서 교회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이 빌려서 교회를 쓰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저도 더니든 12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 교회가 그 앵그리칸 처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많은 그 스피커, 혼자서도 못 들었어요. 둘이서 이렇게 세워야 되는 스피커를 두 개 세우고, 신디를 두 개 세우고, 악기를 하고, 뭐 이렇게 뭔가 이 앰프를 설치하고, 뭐 이러면서 한 30분을 해요. 그 일을 열심히 했던 친구도 여기 많습니다. 그걸로 끝납니까? 끝나면 다시 다 걷어가지고, 다시 창고에다 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식사할 때는 어땠습니까? 식사할 때는 조그만 부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집에서 다 이렇게 해갖고 와갖고 100명, 150명 애들 밥 먹인다고 막 힘들었습니다. 그죠? 뭐 그러고 끝납니까? 아 전화 오죠. 아 오늘 뭐 청소가 들돼갖고 어디가 뭐 문이 안 닫혔다 뭐 이런 얘기들. 그죠? 교회를 이렇게 그 열심히 섬겨봤던 분들은 참 그거 압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뭐 지저분해도 걱정을 안 하죠. 그죠? 이런 앰프 그냥 다 놔두고 가도 괜찮습니다. 부엌도 우리가 먹고 싶은 거, 해 먹고 싶은 거, 냄새 나는 거 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겨울이 되면 춥습니다. 예. 뭐 2부 예배 때는 괜찮은데 1부 예배 때면 썰렁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세련된 교회들 뭐 이렇게 또 공간도 그죠? 뭐 이렇게 많은 공간 우리 주일학교가 더 쉬고 어른들도 좀 쉴 수 있고 뭐 차 마실 때도 있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아주 작은 거죠. 그렇죠? 우리 이 공간이 있다는 큰 은혜가 있는 거,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작은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그 작은 불편함 때문에 이 큰 거를 누리지 못하면 불쌍한 거죠.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럼 우리가 지금 누리는 조금의 불편함과 우리가 건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예.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예. 절대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 예. 일체의 비결. 능력 주시는 자. 예. 절대 가치가 있는 것이 있어요. 절대 가치.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예. 바울은 지금 자기의 비결이 있는데 능력 주시는 자라는 절대 가치자 안에 그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어떠한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사실은 별로 안 중요한 것이지. 그거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닌 것이지. 우리가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잘 되면 그럼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열심히 예배해 갔습니다. 열심히 선교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은 그 문제를 우리 보고 해결하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니까 우리가 다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뚝딱 해결해 주시는 경우보다는 그 문제를 어떤 때는 죽을 때까지 해결해 주시지 않고 살게 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겪는 문제는 정말 힘든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문제를 주십니다.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때문에 우리를 불렀는데 그 문제를 뚝딱 해결해 줘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사실은 문제보다도 훨씬 크고 문제보다도 훨씬 능력이 많으신 또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마트를 하나 뜩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만 배우면 다 해결될 거다. 그럼 그것도 우리는 오해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워가야 되고 우리가 깨달아가야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을 그 비결을 배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한번 봅시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 서로가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내가 지금 감옥에서 나올 거니까 기뻐하자. 아니면 빌립보 교회가 지금 박해에서 벗어날 거니까 기뻐하라. 교회의 문제가 해결이 될 거니까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전혀 사실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계속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더 많은 박해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교회의 문제도 해결이 되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이 모든 문제가 있고 모든 어려움이 있고 이런 배고픔이 있고 이런 고난이 있고 굶주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족한다. 나는 자족한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어려움 속에 너희들이 보기엔 절대로 뭔가가 기뻐할 수 없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이기고 있고 승리하고 있고 기쁨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고 있다. 왜냐하면 나한테는 비결이 있다.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은 능력을 구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뭔가가 힘이 있어서 뭔가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해 갑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인간적인 그런 그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뭔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 예. 여러분 사람마다 최고의 가치는 다 다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야. 정말 그런가? 아마 그 사람 내가 정말 뭐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은 내 기분이 어떤가를 보면 됩니다. 그죠? 내가 만약에 돈이 최고의 가치인 사람은 돈이 있으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불편해지겠죠. 그렇죠? 만약에 자녀가 인생의 최고 가치인 사람은 자녀가 뭐 잘 되면 기분이 좋아졌다가 자녀가 뭐 안 되면 뭐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죠? 예, 건강이 그런 분들은 뭐 건강이 그렇겠죠. 그죠? 물론 우리는 다 이런 면들이 있습니다. 뭐 나는 뭐 돈보다 예수님이 더 좋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뭐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뭐 건강 뭐 나는 아파도 그래. 주님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있으면 기분이 좋았다가 돈이 없으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건강할 땐 좋다가 건강이 상하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지.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그런 문제 속에 빠지지만 내가 돈이 없는 상황 속에 빠지지만 내가 빈궁하고 고난스러운 형편 속에 내 육체의 건강을 잃고 우리 자녀의 문제 속에 빠지지만 내가 예수를 생각하면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곳에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는데도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의 그런 그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돈이 없으면 거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긍긍대고 있다. 자녀 문제 때문에 그냥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냥 자녀 문제가 생기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처럼 그냥 절망 가운데 살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예. 물론 시간의 문제는 시간적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헝클어집니다. 또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예수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분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래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베풀 거야. 예. 그렇게 다시 제자리로 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그럼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1장 2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럼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능력과 돈과 뭐 이런 것들이 만족을 주고 그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진정한 삶의 가치를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어느 인생도 그것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존재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 하나님의 능력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런 본질적인 어떤 이해가 없이 우리 존재에 대한 우리 존재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만드시고 인도해 가신지에 대한 그런 이해가 없이는 진정한 만족, 기쁨을 누릴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그래서 감옥에 있는데 늘 해피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힘들 때 아, 나는 괜찮아. 뭐 여러분 정신병자죠. 그렇죠? 예, 아픕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예수를 생각하면 예수를 의지하면 예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예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 그 고난보다도 문제보다도 더 큰 하나님,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는 것이지. 다시 기쁨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다시 평안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다시 새롭게 그래. 다시 하나님 옆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가는 것이죠. 그죠? 예. 여러분 그래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해결이 돼서 예, 우리 안에 무엇이 해결이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 예, 문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에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바뀌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이 우리 안에서 정말 내가 예수 안에 능력 안에 있고 그래서 예수 때문에 내 기쁨이 시작이 되면 그러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세상이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예, 주보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보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주보를 봅시다. 거기 누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한쪽 귀퉁이에는 물망초가 살고 있었고 한쪽 귀퉁이에는 수련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쪽 귀퉁이에는 물망초는 늘 불만이었습니다. 물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사니까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물방개가 씻어가는 것도 신경질을 부리고 역정을 내며 살았습니다. 서쪽에 사는 수련은 감사했습니다. 물에 사는 것이 청결해서 감사했습니다. 물잠자리를 잠시 들려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또 새로운 것도 환희로 느껴졌습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얼마 지났습니다. 한쪽에는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는 파란 물파래까지 빠져서 물망초는 죽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쪽에 있는 수련은 번성했습니다. 꽃이 피어졌고 나비조차 쉬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문제 속에 빠져서 어둠 속에서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평안의 에너지가 점점점 펼쳐져 나가는 겁니다. 점점점 퍼져가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변하고 우리가 그냥 있는데 그렇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고 내 속에는 그냥 내 원함밖에 없는데 내 문제 속에만 빠져있는데 그래서 불평과 불만으로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내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도 새로운 세상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정말 예수의 능력,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쁨의 평안에 믿는 믿음의 에너지가 우리의 환경들을 바꿔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내 기대를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오면 우리 자신이 바꿔지지 않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크기가 더해지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어지면 내 속에 기쁨이 시작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비결을 알기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해질 수 있고 내가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면 내가 바뀌어지고 내 주변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내 주변이 아름답게 변해지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연습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 안에 있어야 예.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왜 이런 문제를 주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 더 큰 세계, 더 큰 은혜, 더 큰 기쁨 그걸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세상이, 우리의 주변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새롭고 즐거운 세상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기쁨을 누리는 것이지요. 바울의 이 비결, 이 습관, 이 비결이 우리의 비결이 되고 우리의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